지금 넌 어떠니? 나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지. 차가운 길거리 추억에 잠겨 걷고 있는지. 가로등 비달엔 아직 우리들은 함께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우리 기억들은 추억이 됐네. 이제는 없어 그날의 온기도 날 향한 배려도 이제는 없어. 차가운 공기만이 나를 감싸고 서 있어. 아직도 지금도 서 있어. 편의점 골목길 빨리 보고 싶어 가던 지름길 사거리 백반집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의 맛집 이 거리 곳곳에 아직 우리들은 함께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우리 둘만은 왜 달라진 건데 이제는 없어. 그날의 온기도 날 향한 배려도 이제는 없어. 차가운 공기만이 나를 감싸고 서 있어. 아직도 지금도 나 혼자 나 혼자 이렇게